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. 시린 산 끝에 뜨거운 정상 거의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어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마음을 사랑하리라. 사랑하